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협적을 외국의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볼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 쿠웨이트 아시아 기자협회 위원장은 해마다 7월 8일이 오면 진보족을 여는 김일성 주석의 한평생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그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불러일으켜 미중류의 전설적 기적들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은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용도의 고장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베니 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김일성 주석을 열렬히 칭송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상이 위대하고 풍모가 출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며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인류 역사에 명인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김일성 주석처럼 생존해 계실 때나 서거 후에나 사상과 정견, 신앙과 언어, 피부색과 풍습의 차이를 초월하여 진보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 분은 없었다고 하면서 주석께서는 만민의 끝없는 흠모 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용생하고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